8 UBS. HubSpot. HubSpot. 한양인을 위한 운동 백과사전 HubSpot. 중간고사가 끝나고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어떻게 다들 중간고사는 잘 보셨나요? 저는 그닥 잘 보지는 못했지만 기말고사 때 어떻게든 만회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은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기말고사 2주 동안 책상에 앉아만 있으려니까 몸이 아주 찌뿌둥한 것 같아요. 어깨도 결리고 목도 뻐근하고 몸 상태가 아주 장난 아닌데요. 우리 시험도 끝나고 날씨도 좋겠다. 일어나서 따스한 햇살 받으면서 스트레칭 한번 해봅시다. 고개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도 돌리고. 아니 근데 방금 이 뚜둑 소리는 뭔가요? 설마 여러분 목에서 난 소리는 아니죠? 아이고, 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저만 있는 건 아니었네요. 여러분도 척추는 S자에 목은 거북목이고 등도 굽었고, 물론 현대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지만 앞으로 70년은 넘게 이 몸뚱이로 살아야 하는데 벌써부터 아프다고 골골대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좋아요. 오늘은 우리의 삐뚤어진 자세들을 바로 잡아줄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도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Ready, go! 엔시티 도재정의 Perfume. 걸음 끝에 내 이름이 떠오르게 네 숨결에 스미고 코끝에서 맴돌게 네 맘에 각인되게 저녁까지 오래 살아 널 생각하는 나의 향을 단맛 선명한 내 흔적들을 손으로 위해 Every time is paradise, yeah. 긴 시간이 흘러도 질릴 수가 없으니까 처음 느낀 경험일걸 솔직해져 babe 좋아 내 순간들에 있는 내가 Tonight 빈틈없이 빠져들어 Baby, I'm comfortable with you. You know that. You're comfortable with me. I know that. 두 마음을 맞추면 선명해질 테니. Yeah, yeah, that's me. 짙은 농도에 oh, yeah. 정신이 혼미해. Love, yeah. 아홉마지 향기로워 너를 보면 모두가 다 나를 떠올려. Yeah, 한 방울 drip drop. 너의 기억 속에 흔적을 남겨. 시간 지날수록 더 뚜렷해져 네 주위를 맴돌아 24 hour whoa. Hold tight 서로의 맘을 확인한 밤 Oh 난 힘이 스며든 것 같아 이젠 확실히 알아 난 감각이 깨어나 다시 한번 깊이 새겨 여러분의 굽은 등을 펴줄 운동은 바로 필라테스입니다. 최근에는 집 근처에 필라테스 학원 하나쯤은 무조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해진 운동이죠. 그런데 사실 필라테스는 제1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운동이랍니다. 요즘은 필라테스를 미용 목적이나 자기관리 목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포로수용소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특히 저는 헙스포츠에서 소개했던 대부분의 운동들이 귀족과 상류층 사회에서 유래된 것과는 반대되는 사실에 적지 않게 놀랐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랭커스타 포로수용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요제프 필라테스가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포로들의 운동 부족과 잘 치료를 위해 고안하는 운동들이 바로 필라테스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포로 수용소는 운동을 하기에 적당한 시설과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요제프는 침대와 매트리스 같은 간단한 기구만을 이용해서 필라테스 동작들을 만들어냈는데요. 필라테스 학원에 가면 침대처럼 생긴 리포머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필라테스의 창시자인 요제프가 침대를 이용해 만든 필라테스 기구랍니다. 할 말이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돼. 도와줘 SOS. 세븐틴의 예쁘다. 써야만 내 마음이 전해질까. 마음을 꿈에서 너에게 복사해 붙여야 하는 건가. 오늘 멋진 날에 나에게 찬 하고 나타났어. 내 맘을 취하고 시선을 뺏었고 넌 욕심쟁이. 하고 싶었던 말은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but 너 말고 난 won't you. It's so wise size baby at the same time and I know you. Just can't get enough 날 너에게 속임없이 보여주고 싶어. 우리 서로를 선택했고 나로 단위로 집중해. 나 숨이 체할 것 같아. 평소엔 안 그러는데 예쁜 말 모두 모아서 받아주고 싶은데 너에는 나처럼 사전에 널 찾으면 하루 종일 됐으면 좋겠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인터넷에 다 물어볼까. 어떤 옷도 어떤 곳 공부를 이렇게 말해볼까. 우리 서로를 선택했고 나로 단위로 집중해. 널 볼 때 난 숨이 제한 것만 같아. 평소엔 안 그러는데 예쁜 말 모두 모아서 받아주고 싶은데 나 앞에서는 자꾸 들어가는 술 마음을 마시면서 잔하지마. 나는 너에게 더 끝까지 떠올라 지금 마려고 해요. I can't take it no more. 편지를 쓰려다 I can't take it no more. 참겠어. 필라테스 하면 함께 떠오르는 운동이 하나 있죠. 바로 요가인데요. 요가랑 필라테스, 이름만 다른 똑같은 운동이라 생각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라테스는 포로 수용소에서 인턴으로 재직하던 요세프가 재활을 목적으로 만든 운동이지만 요가는 인도에서 유래한 운동으로 재활보다는 심신의 안정과 정신적 수련을 목표로 하는 운동입니다. 요가는 주로 호흡의 조절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수련 방법을 택하는 운동입니다. 반면에 필라테스는 다양한 기구와 매트, 소 도구를 사용해서 코어 근육과 고객의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추는 운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가가 명상만 하는 편안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 요가 또한 엄청난 근력과 유연성이 필요한 운동이랍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자세 교정과 재활이 필요하신 분은 필라테스를, 몸 건강과 정신 건강 함께 챙기고 싶은 분은 요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운동이더라도 디테일한 차이들이 있으니 운동 시작하기 전에 꼭 내 몸에 필요한 운동은 무엇인지, 내가 잘하고 즐길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시작하는 건 필수랍니다.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별꽃 축제의 린 밤 아 파도 소리를 들고 춤을 추는 이 순간 이 느낌 정말 딱이야 바다야 우리와 같이 놀아 아 바람아 너도 이쪽으로 와 와 달빛 조명 아래서 너와 나와 세상과 다 같이 파리 all night long yeah it's good if you wanna have some fun 짭짤한 공기처럼 이 순간의 특별한 행복을 놓치지 마 One, two, three, let's go 저 우주 위로 날아갈 때 춤추러 가 Hey, let's dance the night away Let's dance the night away 로만 듣지 말고 이제 슬슬 몸을 움직일 차례죠. 필라테스는 주변에 학원도 많고 우리 학교 교양 수업으로도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은 운동이죠. 그래서 오늘은 필라테스 학원 말고 간단한 필라테스 동작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말린 어깨를 펴는데 아주 좋은 동작이니 제 설명 들으면서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주변에서 벽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벽 앞에 한쪽 팔을 쭉 뻗어 앞으로 나란히를 한 자세로 서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팔이 벽면에 붙을 수 있게 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팔로 벽을 밀면서 몸을 열어주면 동작 끝이에요. 이때 발은 슬라이딩 하듯이 살짝만 움직여주시면 되고 다리 힘이 아니라 중부 승모근에 힘을 쓰면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 동작이지만 꾸준히 해주면 구부정하게 말렸던 어깨가 반듯한 모양으로 펴질 거랍니다. 저도 오늘부터 꼭 꾸준히 이 동작 따라해서 반듯한 어깨의 소유자가 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도 꾸준히 노력해서 우리 함께 꼭 제니처럼 예쁜 직각 어깨 만들어봐요. 에이프릴의 랄라라릴라라 눈을 감고 네 얼굴을 떠올리면 별들이 반짝여 난 그 사이를 이어 눈 부셔 고개를 떨어뜨리면 까만 밤을 건너 너에게로 날아가 오직 너만 볼 수 있게 그 야생을 그래서 잠을 너를 동경해 난 그래 너의 꿈이 되는 법 거짓말하며 풀기 어려운 문제 Fly to the sky and up I'll be inside 너의 법 hey, 자연스럽게 그 안에 스며들래요 별들이 스쳐 맑은 나를 또 보여줄래 Most Valuable Program, MVP Most Valuable Program, 가장 재미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우리 라디오의 코너인데요. 아니 그런데 필라테스를 주제로 다루는 TV 프로그램들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인터넷 조사를 해본 결과 한 가지 발견했답니다. 바로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의 아이브 편입니다. 작년 4월 9일 반영된 전참시 194회에서는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일상이 나오는데요. 아이브 멤버들이 필라테스를 하는 모습도 함께 나왔답니다. 전문가 묻지 않는 필라테스 실력으로 많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그 중에서도 장원영님의 수준급 동작들을 보고 있다 보면 나도 필라테스를 배워보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도 되더라고요. 아이브의 무대를 볼 때마다 저런 날씬하고 여리여리한 몸으로 어떻게 저런 강렬한 춤을 추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비결이 필라테스로 단련된 코어 힘이었나 봅니다. 저도 오늘부터 원영님을 따라서 필라테스 시작해봐야겠어요. 엑소의 365 부딪혀봐 여섯 번쯤 울지라도 다섯 번도 이겨내면 끝이 보이기 시작해 조급하게 달릴수록 중요한 걸 놓칠 뿐이야 내게 좀 더 시간을 줘 너의 앞에서 오직 널 이유로 검을 위둘러 365 삶에서 다쳐본 적도, 아스피린 하나를 먹어본 적도 없다. 전 세계가 이 운동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필라테스의 창시자 요제프 필라테스가 남긴 말입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바로 척추 측만증과 거북목이죠. 제 주변에도 통증들로 아파하는 동기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우리 건강한 몸과 바른 자세를 위해 필라테스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거북목이 심해져서 거북이가 같이 바다로 돌아가자고 말을 걸지도 모른다고요. 꼭 필라테스가 아니더라도 건강 생각해서 조금씩 운동 시작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한국인은 몸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죽어라 일만 하다가 몸이 아프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운동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운동은 아프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미리 시작해야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제가 앞으로도 다양한 운동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하우스포츠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PD 박주희, 기술의 김태환, 저는 아나운서 지민주였습니다. UBS